destino no pasó. Ahí는 올라갈 수 없었지. 아이는 더 깨고 앉아서 보고픈 얼굴을 그리네.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찬데 아무도 아이를 찾지 않았네. 해점은 고요한 하늘로 아이는 불피리를 불었지. 필리리피리 소리 번져가거라 날 찾는 이에게로. 어딘지 내가 모르는 넓은 곳까지 혼자서 얼굴을 그리네.